더이출란드 반제위원단이 미국이 계속되는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규탄해서 1일 성명을 발표했습니다. 성명은 미 국무장관이 아세안 지역 위원단 상회의에서 미국은 북조선에 대한 적대 의사가 없다고 한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지적했습니다. 미국은 뒤에서는 천문학적 액수의 자금을 들여 저들의 핵무기고를 현대화하면서 앞에서는 조선반도와 세계의 비핵화를 재창하고 있다고 성명은 강조했습니다.